HUBS. 오늘 저녁 뭐 먹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저녁 라디오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이 되면 수많은 상황에 딱 맞는 저녁 메뉴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요즘엔 날씨가 좋아서 밖으로 자주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 보면 예쁜 커플들의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저번 주엔 저희 라디오에서 혼밥할 때의 메뉴를 추천해드렸지만 오늘은 완전 정반대랍니다. 바로 연애 초반이나 썸 탈 때 먹을 만한 메뉴인데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솔로인 분들께는 좀 죄송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지금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라디오를 듣고 용기 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저녁 먹을래? 라고 연락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실 여러분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을 메뉴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추천하는 메뉴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드신다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실걸요? 폴킴의 있잖아.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겨서 아직 거기 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줄래? 두드리고 계속 두드렸던 너를 왜 몰랐을까? 다친 내 마음 앞에 앉아 날 기다린 것도 말야.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참 쉬운데 내가 하면 얘기가 다른 거 겨우 내 마음을 알았고 내겐 아직 많이 어려운데 근데 말야 나는 하고 싶어 너랑 그 연애란 거 사실 난 엄청 신경 쓰여 너에 대한 모든 게 다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난 생각은 안 할 거야 감정에만 이젠 솔직할게 너 헷갈리게 만들던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궁금해 넌 어때 어서 대답해봐 어떻게 생각해 지금 고백 보통 썸 탈 때 먹는 메뉴를 생각하면 파스타와 같은 양식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릴 메뉴는 좀 다르답니다. 바로 라면이에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엥? 하신 분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아마 제 추천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썸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이 마음에 쏙 들어도 대화가 잘 통하고 웃음 코드가 비슷해야 서로를 오랫동안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요즘처럼 바람도 솔솔 불고 선선한 날씨에 좋아하는 사람과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예쁜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한강이 딱 좋겠네요. 산책로가 예쁘게 정리돼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발걸음을 맞춰 길을 걷다 보면 계속 여기에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이때 한강에서 저녁을 드시는 건 어떤가요? 양식처럼 꼭 고급진 음식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한강 라면도 고급 식사가 될 거랍니다. 레원과 이영지의 프리지아. 네가 빤히 바라봤을 때 외면하고픈 건 아니었다. 이 마음이 어렵지만 관이 너무 어둡지만 나 그냥 솔직히 영화나 볼래요. 영화는 아무나랑 보는 거 아니잖아. 너무나 검은 하루에 너는 별이잖아. 나 때문에 입었다는 옷이라는 팬에 예쁘냐고 물어보는 대회. 도대체 검은색 핑계들을 대야 될까. 뚜벅뚜벅 무뚝뚝하게 걸으면 렛츠 삐끗덕거리는 내 뜨거운 이 표정 이상 중학교 때보다 무뎌진 감정을 담뱃을 거르지. 이건 뭐 특별한 사이가 돼야 납득이 될 것 같은 기분. 사랑하는 듯이 사랑하는데요. 친구 카테고리 다 take off. We 아래 양옆 stop. Look at me like that. 내 기분 딸기 수프레 팬케이크 건들면 퍼지지만 달콤한 걸. Oh love is coming. 고능적 거릴 둬. Oh, 난 다 급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그럼 멍청한 날 빤히 보지 마라 부디. 텁텁한 미소 뒤 가려놓은 감정에 눈 흠칫. 괜히 짜증나 틱틱 대 말끝을 흐려놓지만 왠지 맘만 켜낸 널 그려놓지. 몰라 나 이대로 영화 하나 볼래요. 해가 질 때쯤 한강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노을이 예쁘게 질 때쯤에 가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어봤답니다. 하지만 전 한강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라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상하게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집에서 끓여 먹을 때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배달 시간도 안 기다리고 배달 존까지 음식 받으러 안 가도 돼서 귀찮지 않고 너무 좋았답니다. 정말 한강 라면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기서 잠깐 썸 타고 있는데 라면은 좀 그렇지 않나? 라며 반신반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근 메뉴 선정이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더군다나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의 입맛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분명 너무 곤란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도 잘 통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과연 메뉴 따위가 중요할까요? 아마 저라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낭만 가득히 노을이 지는 오렌지빛 하늘은 아무 음식이나 놓아도 예쁜 배경화면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녁은 좋아하는 사람과 한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저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부끄러운 마음이 숨은 멋진 밤에 별빛 10cm의 너랑 밤새고 싶어 질문을 던져 그러다가 마음을 들켜 너는 웃어 대화는 살짝 끊겼지만 우린 계속 걸어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너랑 밤새고 싶어 보기도 전에 넌 예쁜 눈을 반짝였지 내 맘을 대신할 수 없지만 둘이 걷는 길을 따라 작은 별이 엄청 많아 오 두근거리는 두 발을 맞추고 가로등과 나란히 들리는 발자국 소리 취해 부끄러운 마음이 숨은 멋진 밤에 별빛의 떨림을 더해 내게 질문을 던져 그러다가 마음을 들켜 너는 웃어 대화는 살짝 끊겼지만 우린 계속 걸어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너랑 밤새고 싶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언제든 용기가 날 것 같은데 정말 사랑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시선이 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하죠.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괜히 안 하던 쇼핑도 해보고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혼자서 끙끙 앓는 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또 다른 누군가도 좋아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언제나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오늘 저녁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시작되는 타이밍이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설레는 저녁을 위해 오늘 저녁 뭐 먹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더 맛있는 저녁 메뉴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PD 정승은, 엔지니어 윤세연,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김준영이었습니다. HUBS